사랑이란 가슴보다 한 뼘 짙은 설레임. 그 끝이 무엇인 줄 모르고 사랑할 때 내게서 미움 찾지 못했던 나. 아팠어도 마냥 바보 같던 사랑.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시작은 처음과 멀어질수록 작고, 지난 시간 속에 각자의 길을 걷잖아. 사랑은 왜 내게서 머물지를 못하고 지친 내 가슴 안에 빈자리. 그 틈을 삼킨 채 그렇게 나를 떠나. 대체 왜 너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흩어진 가슴 여미는데 또 난 왜 여기 서 있나. 우리의 시작은 처음과 멀어질수록 작고, 지난 시간 속에 각자의 길을 걷잖아. 사랑은 왜 내게서 머물지를 못하고 지친 내 가슴 안에 빈자리. 그 틈을 삼킨 채 그렇게 나를 떠나. 대체 왜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흩어진 가슴 여미는데 또 난 왜 여기서 있나. 그대는 내 맘을 원했고 나 역시 그대를 원했지. 극한 같던 사랑, 그 사랑 때문에 패인데도 나 이렇게 서 있을게. 사랑은 왜 내 곁에 머물지도 못하고 멍든 내 가슴 안에 외로운 상처만 남긴 채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. 왜 뭐 하나 지켜내지